미사일 벌써 며칠째 계속 똑같은데 식어가는 라떼 마치 너 같아 벌써 몇 번째 핸드폰만 바라봐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 보기 바빴었는데 두 눈 가득 나였는데 이젠 웃음기도 없고 적막만이 가득해 날 사랑하긴 하는지 솔직히 말해줘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지 않게 솔직히 말해줘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 사랑받고 싶어 나 생긴 거였으면 좋겠어 너를 미워할 수 있게 차갑게 씻고 있는 너 아니 우릴 볼 때면 내가 너무 위참해서 솔직히 말해줘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지 않게 너와 보냈었나